나가간다 이 오빠가 간다 내 나이 묻지 마라 난 영원한 오빠야 사랑은 해도 해도 난 항상 뜨거워 불같은 내 사랑을 모두 모두 쏟아줄게 사랑 사랑이야 미치게 그리운 너 인생 인생이야 네가 있어 산 거야 이제 곧 배들어오면 이제 곧 배들어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오빠가 간다 오빠가 간다 이 오빠가 간다 내 나이 묻지 마라 난 영원한 오빠야 사랑은 해도 해도 난 항상 뜨거워 불같은 내 사랑을 모두 모두 쏟아줄게 사랑 사랑이야 미치게 그리운 너 인생 인생이야 네가 있어 산 거야 이제 곧 배들어오면 이제 곧 배들어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호흡